실없이 웃는 게 나 아무래도 이상해. 또 괜한 상상만 자꾸 하다가 내 맘은 누가 훔쳐 본 것처럼 멈칫하잖아. 식잖아 비웨.